세미영화 음악의 정은임입니다. 한 평에 1억 3,992만 원. 한국에서 가장 비싼 땅인 서울 중구 명동 2가 33-1과 2가 33-2번지의 땅값입니다. 선배 한 분이 그러시더군요. 지금 살고 있는 28평 아파트를 팔고 차를 팔고 전자제품을 팔고 결혼폐물을 다 팔아도 명동 땅 한 평도 못 산다고요. 자조 섞인 푸념이었는데요. 하지만 비싼 땅 가지고 있으면서 숨막혀 허둥대는 것보다는 싼 땅 가지고 있으면서 마음 놓고 숨 쉴 수만 있다면 그거야말로 정말로 건강한 삶이 되겠죠. 중에서 Here Comes the Sun, 니나 시몬의 노래였습니다. 이 곡은요, 서울 송파구 문정 2동에서 저희 프로에 처음으로 편지를 해주는 오현우 학생이 아버님 그리고 김준성, 효원이라는 친구와 함께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오현우 학생처럼 저희 프로에 처음으로 녹화하실 분들은요, 우편번호 150-608,

기타 줄을 미끄러져 내려가는 손가락의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았죠. 영화 미시시피 마셜라의 러브 테마,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영화 작가로 인정받고 있는 샤타지 딜레이와 함께 인도를 대표하는 영화 감독 미라네어. 그녀는 세계를 놀라게 했던 영화 살람 봄베이에 이어서 지난해에는 미시시피 마셜라라는 영화를 미국에서 선보였었습니다. 미라네어는 이 영화에서 말콤 엑스의 덴젤 워싱턴을 주연으로 기용합니다. 그래서 인도 여자와 흑인 남자의 힘겨운 사랑을 그리고 있죠. 스테이크를 먹어서는 안 되는 인도 여성과 돈이 없어서 스테이크를 자주 못 먹는 흑인 남성의 사랑. 두 사람이 사랑하지만 결혼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동서양의 차이만큼이나 깊은 문화적인 차이입니다. 최근 미국 영화계의 흐름 중에서 특징적인 것을 하나 들라면 백인들의 얘기가 아닌 흑인들이나 소수민족들의 얘기가 영화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해 동경영화제에 공개돼서 많은 찬사를 받았던 에드워드 제임스 올모스 감독의 분노의 아메리칸, 이 영화도 그런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원제는 American Me, 우리말로 옮기자면 나도 미국인이다 또는 미국인인 나, 뭐 이런 정도 되겠죠. 제임스 올모스는 원래 배우인데요. 최근에 감독 편집판으로 다시 나온 리들리 스캇 감독의 블레이드 러너, 이 영화 초반에서 해리슨 포드의 상대 형사로 나왔던 배우가 바로 그입니다. 제임스 올모스는 American Me, 이 영화의 주인공도 직접 맡았었는데요. 그는 여기서 아주 비극적인 인물로 등장하죠. 영화 분노의 아메리칸에 삽입된 그룹 산타나의 노래 듣습니다. 오예 꼬모바. 남미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곡이었죠. 오예꼬모바. 영화 분노의 아메리칸의 주인공의 이름과도 같은 그룹 산타나의 노래였습니다. 한때 미국 액션 영화의 흐름은 이태리계 마피아들의 얘기가 주축을 이뤘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는 흑인 갱들의 얘기가 주류를 이뤘죠. 뉴잭시티라든지 보이즈앤후드 이런 영화가 그런 흑인 갱 영화의 대표작들이죠. 그런데 최근에는 히스패닉 갱들이 영화에 등장합니다. 히스패닉, 이 말은 스페인 말을 쓰는 남미계 사람들 말하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주로 불법 이민온 멕시코계나 푸에르토리코계를 가리킵니다. 이 히스패닉판 구펠라스라고 할 수 있는 분노의 아메리칸. 영화의 시작은 1943년 LA에서 벌어진 히스패닉계에 대한 군인들의 집단 폭행에서 시작됩니다. 폭동의 와중에 어머니 에스페란자는 해군들에게 난행을 당하고 얼마 뒤에 산타나가 태어납니다. 세월이 흘러서 청년이 된 산타나는 JD 그리고 문도 같은 또래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조직 범죄의 길로 들어서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상대 조직에 쫓기던 세 사람은 오락실로 숨어들어서 위기를 넘기지만 주인에게 도둑으로 오인돼서 잡히게 됩니다. 동성애와 폭력이 난무하는 소년원. 산타나는 자기를 겁탈한 소년원 죄수를 찔러 죽이고 맙니다. 그 결과 비록 그의 형기는 길어졌지만 산타나는 소년원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거느리게 되죠. 게다가 친구 JD가 의족을 달고 소년원으로 와서 산타나의 세력은 더욱 강해집니다. 산타나의 조직 라임에는 살인과 린치, 불법 상품 반입, 그리고 마약 밀매까지 손을 대면서 형무소 바깥에도 조직을 둘 정도로 실력을 쌓아갑니다. 그들은 흑인과는 달리 같은 형제라고 해도 조직을 배반하면 무참히 처치하는 잔악성으로 범죄 세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죠. 분노의 아메리칸에 삽입된 셜리 앤더 리의 노래 Let the Good Times Roll이었습니다. 형무소 안에서 냉정한 판단력과 신속하고도 잔인한 대응으로 보스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산타나. 하지만 그도 어머니 에스페란자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윽고 산타나는 형기를 다 마치고 18년 만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동생이 마련한 파티에서 형무소에서 만난 리틀 퍼펫의 사촌 누이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죠. 여자와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젊은 시절을 송두리째 형무소에서 보낸 산타나. 그에게도 마음의 변화가 옵니다. 그 결과 산타나는 이태리 마피아와 흑인 조직 그리고 다른 히스패닉계 신흥 조직의 도전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하죠. 그래서 자신의 조직원들로부터 원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던 중 조직원인 리틀 퍼펫의 결혼식이 있던 날 술 취한 신랑 퍼펫 대신에 그의 상의를 들고 있던 산타나는 마약 소지죄로 다시 교도소로 갑니다. 리틀 퍼펫의 옷 안에 마약이 있었던 거죠. 조직원은 리틀 퍼펫을 처치하려고 하지만 산타나는 예전같지 않게 그 일을 반대합니다. 한 여자를 알게 된 뒤부터 사랑과 따뜻한 삶을 배우고 또 그 여자에게 편지를 쓰기 위해 난생 처음 글자까지 배운 산타나. 그는 암흑세계에서 더러워진 자신의 손을 조금씩 씻고자 합니다. 하지만 보스인 산타나가 이탈하고 있음을 눈치챈 산타나의 오랜 친구 문도가 그를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산타나는 그동안 자신의 살인 명령을 수행해왔던 충직한 자신의 조직원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최후를 맞습니다.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카메라는 칼에 수십 군데를 찔린 채 감방 2층 난간에서 떨어지는 산타나를 슬로우 모션으로 천천히 잡아냅니다. 이 영화의 압권이죠. 범죄 세계에서 우정이란 한낱 먼지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분노의 아메리카는 과도한 폭력 묘사가 문제되긴 했었지만 한 번도 소개된 적이 없는 멕시코 마피아의 처참한 세계를 보여줍니다. 마치 마틴 스콜세스가 끊임없이 이태리인들의 어두운 세계에 매달리듯 말입니다. 스콜세스의 좋은 친구들, 굿펠라스를 보고 찬사를 보는 사람들이라면요. 꼭 권해드리고 싶은 영화이기도 합니다. 분노의 아메리칸, 아메리칸 미 중에서 됐습니다. 그룹 애니멀스의 Don't Let Me Be Misunderstood. 영화 분노의 아메리칸, 아메리칸 미 중에서 Don't Let Me Be Misunderstood, 그룹 애니멀스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5월의 마지막 화요일 밤입니다. 매달 마지막 화요일에는 어떤 일이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자, 오늘이 바로 그 첫 순서인데요. 아주 귀한 손님을 모셔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엽서에 써주신 바로 그 손님인데요. 바로 이 곡을 들으신다면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산저산 꽃이 피니 분명 곧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구나. 나도 어제는 청춘일러. 영화 서편지 중에서 이산저산. 자,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이 목소리의 주인공입니다. 김명곤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명곤입니다. 네. 아, 저도요 굉장히 이 시간을 기대했어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엽서 편지를 많이 보내주셨는데 그중에서 1등이 과연 누군가 했더니 네. 바로 서편지의 유봉 김명곤 씨였는데요. 아유, 저 뜻밖인데 정말 기쁩니다. 제가요 참 소개를 해드리기가 애매해요. 너무나 많은 호칭이 이름 앞에 붙어 있거든요. 예. 김명곤 씨 이름 앞에 뭐 연극 배우, 영화 배우, 연출가, 극작가, 소리꾼. 글쎄요, 김명곤 씨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뭐 물론 제가 주로 하는 것은 연기 배우 노릇인데요. 네. 그런 것들을 다 합쳐서 저는 광대란 말을 참 좋아합니다. 광대. 네. 사실 제가 88년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명곤 씨가 광대라는 말씀을 하신 걸 봤거든요. 예. 그때는 이런 말씀을 하셨더군요. 그러니까 자신은 큰 광대는 못 되고 새끼 광대라고 하셨는데요. 이제 5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어떠신가요? 아, 여전히 큰 광대는 아직도 못 됐고요. 네. 이제 또랑 광대쯤 될 것 같습니다. 또랑 광대요? 그 옛날에 그 자기 도랑, 네. 자기 동네에서 이제 광대 노릇 잘하는 사람을 또랑 광대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새끼 광대가 좀 잘하면 또랑 광대가 되고 예. 또랑 광대가 이제 더 잘 되면 큰 광대가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아직은 뭐 큰 광대는 못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이 마당극 민족예술 역에 끼친 김명곤 씨의 그 입김을 생각한다면 또랑 광대로서는 모자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자, 여러분께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해오셨어요. 제가 그중에서 세 가지만 우선 뽑았는데 대구에서 김선영 씨께서 이런 질문을 해오셨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꽤 많이 출연을 하셨는데요. 김명곤 네. 씨가 그중에서 서편제 한 작품으로 일약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스타가 되고 또 영평상에서 남우주연상도 받으셨잖아요. 네. 아, 축하의 말씀이 참 늦었네요. 일단 축하드리고요. 예.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서편제 한 작품으로 스타가 된 것에 대한 느낌은 어떤지 물어보셨어요. 예, 물론 그 전에 했던 영화들도 다 애정이 있고 네.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열심히 했던 작품들입니다. 바보선언이라든지 나그네는 길에서도 쉬지 않는다라든지 서울예수라든지. 근데 어떻게 잘 사람들에게 뭐 흥행이 잘 안 됐다든가 네. 개봉이 안 됐다든가 하는 불운을 좀 겪었습니다. 뜻밖의 제가 좋아하고 사랑했던 판소리가 영화를 만들 때도 처음에는 이건 전처럼 흥행이 안 되겠지 하는 생각이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렇게 되니까 저도 어리벙벙할 정도고요. 예. 제가 아직 예, 뭐 이리야 뭐 스타가 됐다는가 이런 실감은 전혀 네. 아직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기쁩니다. 예, 예. 제가요 김명곤 씨가 쓰신 그 수필을 읽은 적이 있거든요. 꿈꾸는 퉁소쟁이라고요. 예. 어쩌면 글도 그렇게 잘 쓰세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굉장히 내성적이었다면서요. 그래가지고 예. 뭐랬더라? 그 방 안의 퉁소? 네. 뭐 이런 방 그 별명이 방바닥 퉁소? 그런 별명이 있었다면서요. 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연극, 영화 이렇게 남 앞에 쓰는 일을 하게 되셨는지 지금도 뭐 내성적이고 그 수줍은 것은 계속 그런 성격이 있는데요. 예. 누님들이 그렇게 놀려 먹었어요. 혼자서 밖에 나가서 놀라고 해도 잘 놀지 않고 혼자서 방 안에서 꼼지락거리고 그 책을 본다든가 혼자 논다든가. 그래서 굉장히 고등학교 때까지도 무슨 소풍 나가서 뭐 말 한마디 하라면 얼굴이 빨개져서 못하고 그 굉장히 수줍음을 많이 탔습니다. 그리고 연극을 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우연히 대학교 때 연극반을 들어가가지고 억지로 연출 선배가 배우를 하라고 해가지고 배우를 하게 됐는데요. 저도 모르는 무슨 끼라고 할까? 그게 막 저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무대에 섰을 때 그 자유로워지고 저도 모르는 새로운 인간의 모습 같은 게 나타나서 어떤 친구는 제가 하는 연극을 보고서 너는 이중인격자냐 다중인격자냐 하고 놀려먹은 적도 있습니다. 아니 제가 영화 속에서의 그 김명고 씨를 기억하는 분들이라면 아주 이 자리에 있으면 깜짝 놀랄 정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옆에 계시니까요. 뭐랄까 굉장히 참 그 숙고하는 느낌 아주 진짜 말씀하신 대로요. 약간 스튜븐 듯한 그런 느낌도 지금 들거든요. 굉장히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데도요. 그리고 대학에서는 도구 교육을 전공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연극이라고 한다면 전혀 다른 분야인데. 예, 도구 교육. 과를 갈 때 지망해서 대학을 갈 때도 저는 문학 공부를 하려고 도곡과를 지망했었습니다. 그런데 도곡과를 가보니까 독일 문학은 거의가 다 희곡 문학이더라고요. 네. 연극이 아주 그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연극반을 하면서도 아 동문학을 했으니까 이제 희곡 문학가가 돼야 되겠다. 전문적인 배우가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런데 또 졸업을 하고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막 배우 노릇을 하고 싶어서 미칠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 때려치우고 이제 광대길로 나섰죠. 저도 모르는 제 생각하고 다른 또 다른 인생이 제 마음속에 있었던가 봐요. 그래. 근데 지금도 그 촬영을 하거나 무대에 설 때는 그렇게 다른 사람처럼 변하다가도 끝나고 나면 그렇게 쑥스러워지고 수줍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을 졸업하시고 도고 교사로 잠시 재직하셨잖아요. 네. 자 이제부터 서울 성북구에서 박채윤 씨가 물어보신 건데요. 부인을 어떻게 만났냐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제가 알고로는 대화여고의 재직 시절에 제자로 알고 있거든요. 제 비리가 이제 드디어 이제 재미있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사실입니다. 네, 배화여고에 부임해가지고 1학년 첫 독어 수업을 갔는데요. 그때 제가 한 얘기가 나는 독일어를 가르치러 왔는데 여러분들한테는 독일어를 가르치는 것보다는 나는 독일어와 한국어, 국어를 비교해가면서 우리 국어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 수 있는 계기로 독일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우리 국어를 아는 첫 경험은 고전문학 그런 그 중에서도 판소리를 여러분이 아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랑가라는 판소리 한 대목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아마 굉장히 인상이 깊었다고 그러대요. 1학년 학생이었는데 그분께서 네. 아니 선생님 그러니까 김명권 씨도 선생님으로서 딱 봤을 때 눈에 한눈에 쏙 들어오던가요 부모님? 아니에요. 저는 한 3학 제가 1년 근무하고서 학교를 떠날 때까지만 해도 특별히 이렇게 개인적으로 친분은 없었어요. 물론 많은 이제 여학생 중에서 한 사람으로는 알았었는데 근데 그 뒤로도 자기가 대학교 진학을 한 뒤에 제가 공연을 할 때마다 어떻게 알았는지 꽃다발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한 번은 우리 연극 공연을 하는데 포스터도 붙이고 도와주겠다고 며칠 동안 극단 사무실에 와서 일도 하고 그러면서 그때까지도 제자였죠 뭐 그냥 연극을 좋아하는 제자인가 보다 그래서 데이트도 안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졸업반이 될 무렵에 그때까지도 다른 남학생을 안 사귀고 저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얘기도 하고 당장 7, 8년? 네, 한 7년 정도. 이 사랑에 얽힌 그 최초의 씨앗, 그 사랑 글을 제가 듣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김명국 씨. 여기서 그 한 대목만 조금만 들려주시겠어요? 그러죠. 예, 부탁하겠습니다.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어둥둥 내 사랑이지.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저리 보아도 내 사랑. 우리 둘이 사랑 타가 생사가 아니 있어. 한번 아차 죽어지면 너희의 혼은 꽃이 되고. 아, 네, 여러분도 이제 그 부인께서 하늘에 반한 이유를 다 아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앨범에서 나온 게 아니라요. 지금 바로 옆에 계신 김명건 씨가 불러주신 곡이었습니다. 사랑가. 제가요, 참 실감이 안 나요. 사실 정말 어제 우리 가족들과 다 함께 그 서편제 얘기를 저희 가족이 다 봤거든요. 아, 예. 서편제 얘기를 나누고 김명곤 씨에게 했었는데, 제가 방송국에서 일하면서도 여러 탤런트들 배우들을 보지만 봐서도 그냥 아 그렇구나 싶은데, 김명곤 씨를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좀 이상하게 실감이 잘 안 나네요. 영광인데. 그 서편제. 김명곤 씨는 이 서편제를 촬영하시면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어느 장면이었나요? 저뿐만 아니라 참 많은 분들이요. 네. 그 길에서 그 아들, 딸하고 함께 쭉 걸어오면서 진도아리랑을 부르던 장면이 네. 그렇게 인상적이라고 그러고요. 예. 저도 보면 볼수록 참 그 장면이 좋아요. 거기 그 촬영하면서 무슨 에피소드 같은 것이 있나요? 그 장면은 사실은 우리가 그 촬영 전날에 즉흥적으로 만들어낸 장면이거든요. 촬영 전날에요? 네. 그런 장면 한번 넣어보자 해가지고 예. 감독님께서 그런 장소를 아주 오랫동안 물색을 하셔가지고 가사도 우리가 직접 만들고 이제 영화에 맞게 그래가지고 쭉 한번 찍어봤는데, 이상하게도 그 장면 속에 회오리 바람 같은 게 좀 나오면 네, 좋겠다 네, 그러셨는데 느닷없이 바람이 그렇게 불어요. 그래 마지막에 우리들 싹 빠져나간 다음에 먼지가 살짝 일면서 예. 바람이 공허한 길에 예. 바람 부는 모습이, 그게 전혀 만들어지지 않은 하느님이 도와준 장면 같아요. 아, 그 장면 듣지 않을 수가 없네요. 여러분, 서편제 중에서 그 진도 아리랑이 나오는 황토길 장면 한번 들어보시죠. 사람이 살면 몇 백년 사나 개똥같은 세상이 남아 둥글둥글 사시 운경 세제는 왠고겠가 고부야 술이 따라 흐르는 떠돌 인생 첩첩이 쌓인 하늘 불어나 보세 정들었던 내 사랑 기러기 때 따라서 아주 가버렸네. 저기 가는 저기로 가 말을 물어보자. 우리 내일 갈 길이 어둠맨요. 아리아리랑 슬슬이랑 아라리가 나네. 아리랑 아라리가 나네. 금자동이냐 옥자동이냐 동동동 내 딸 부지런히 소리 배워 명창이 되거라. 아버님 목가닥에 흥글을 실어 말고만 소리길을 따라 갈라요. 아리아리랑 슬슬이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노다 가세 노다 나가세 저 달이 떴다지도록 노다 나가세. 아리아리랑 슬슬이랑 아라리가 나네. 아리랑 아라리가 나네. 승례야 성례야 내 품 안으로 들어라. 비계가 높고 낮거든 내 팔을 비어라. 아리아리랑 슬슬이랑 아라리가 난데. 아리랑 아라리가 난데. 서산에 지는 해는 쉬고 싶어서 지느냐. 날 두고 가느님은 가고 싶어서 가느냐. 아리아리랑 슬슬이랑 아라리가 나네. 아리랑 아라리가 나네. 만경 청파에 둥둥둥둥네. 아리아리라 노르겨라. 아리아리랑 슬슬이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영화 서편제 중에서 진도 아리랑이 나오는 그 5분여간의 황토끼의 장면이었습니다. 이 황토끼의 굽이굽이 황토끼처럼 김명곤 씨의 인생도 참 험난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보통 사람들의 인생과는 달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한번 겪어온, 그러니까 거쳐온 직업들, 그리고 어디서 태어나셨으며 어느 학교 다니셨으며 이런 것을 잠시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그 전라북도에 있는 전주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네, 예향이죠. 예. 그 전주에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네. 문화학과가 되겠다고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도곡교육과를 진학했는데요. 예. 우연히 이제 연극반에 들어가가지고 예. 연극 활동을 하면서 학교 공부는 때려치우고 낙제 점수를 간신히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하고서 뿌리 깊은 나무 잡지사에 네. 기자로 예. 있다가 그 무렵까지만 해도 이제 문학 작가되는 게 꿈이었는데 네. 정작 그 직장을 가져보니까 연극을 하고 싶어서 미칠 지경이 돼요. 그래서 또 이제 연극할 시간이 조금 더 많은 방학도 있겠다 해서 배화여고로 자리를 옮겼어요. 거기서 또 한 1년 근무하다가 그러고 나서는 이제 완전히 연극만 전문으로 하겠다 생각해서 모든 직장 생활을 다 때려치우고 연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틈틈이 영화도 하게 됐고요. 네. 자, 그러면 앞으로는 주로 어떤 부분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두시고 그 신경을 쓰시고 일하실 건가요? 네, 물론 이제 제가 어떤 사람은 연극인인가 영화인인가 네. 뭐 국악인인가 네. 헷갈린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 모든 게 다 네. 제가 추구하는 그러한 일에 다 관련이 있는 것이고 다 저를 도와주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전통 예술들 판소리뿐만이 아니라 탈춤이라든가 네. 뭐 민요라든가 굿이라든가 풍물 이런 아주 우리 숨어 있는 전통 예술들을 어떻게 하면 현대 연극 속에 접목시킬 것인가 그리고 또 한편으로 또 영상 문화와도 네.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일 많이 고민해 왔고요. 네. 앞으로도 그런 일을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좀 하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민족 예술을 대중화시키고 예. 저변 확대하겠다는 예, 예.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네,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럼 예술, 영화뿐만이 아니라 연극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도 좋고요. 그것에 대한 김명곤 씨의 어떤 기본적인 입장이랄까 철학이 있을까요? 네, 제가 이렇게 연극이나 영화를 하면서 끊임없이 생각했던 건 배우를 하든 작가를 하든 이 땅에 사는 이 시대의 사람으로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을 풍부하게 하고 네. 또 뭔가 진실을 추구하는 그런 작품을 하고 싶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술가가 혼자서 이렇게 고독하게만 네. 존재하는 게 아니고 사회와 함께 더불어서 네. 살아가고 그 사회에 대해서 앞장서서 때로는 모순을 고발하기도 하고 네. 뭐 자유와 뭐 이런 평등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용감하게 나서기도 하고 하는 그런 예술가로서 네. 남고 싶습니다. 네, 제가 기억하는 그 연극 격정만리라든지 영화 파업전이야 그 상영 파문으로 기억하는 김명곤 씨라면 이런 대답이 충분히 나올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러니까 영화 중에서 지금까지 네. 본 영화 중에서 가장 감명 깊게 본 영화는 어떤 영화가 있을까요? 뭐 아주 영화 뭐 많이 있는데요. 네. 제가 어려서 한 10여 년 전에 본 영화로 그 안순이 퀸이 나오는 길이라는 영화가 있죠. 네. 그 흑백으로 아주 그 둘 네. 재수민하고 잔판화하고 둘이서 네. 헤매면서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인생을 보고 그 당시에 제가 살던 모습이 너무 비슷해가지고요. 네. 아주 눈물을 많이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요. 이 재수민화의 테마 들으면서 김명곤 씨와 인사를 나누죠. 오늘 정말로 고맙습니다. 네.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영화 길 중에서 트리선스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젤소미나 You and You're Alone 듣습니다. 잔파누아도 같은 이 시대의 또랑광대, 김명곤 씨가 가장 인상 깊게 본 영화 기일 중에서 젤소미나, 유엔 뉴얼런, 트리 선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자, 오늘 김명곤 씨를 첫 시간에 모셔봤는데요. 이렇게 매달 마지막 화요일에는 여러분이 만나 뵙고 싶은 분 한 분을 모셔서 저희가 시간을 함께합니다. 그러니까요, 엽서나 편지에 여러분이 만나 뵙고 싶은 분을 성함을 쓰시고 또 질문도 한 서너 가지 적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그 중에서 골라서, 자 이제는 6월 29일인가요? 그때가 화요일이죠? 그때 모셔오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요, 서울 금옥여고 2학년의 최혜미 학생의 신청곡입니다. 등꽃 향기를 가득 편지에 실어주신 대전중구 산성동의 이선영 학생도 함께 들어주세요. 영화 황비영 중에서 성룡의 노래입니다. 나늘 땅 쓰지앙. 남자는 반드시 강해야만 한다. 자, 이 힘있는 곡과 함께 저는 인사드리죠. 홍동식 PD도 함께요. 편한 밤 되세요.